네, 안녕하십니까. 지킴 주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도대체 시청자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성원 대표도 많이 들었죠. 네. 방송 같이 그 한국경제TV도 많이 듣고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6월이 딱 6월 20일, 18일이니까 중간 정도 지났잖아요. 네. 이제 내일 지나면 이제 6월 20일인데요. 도대체 6월 조정론은 어디로 없어졌어? 6월 조정론? 6월 조정, 큰 조정은 다는 사람도 많았잖아. 네네. 예, 근데 어디로 없어졌어? 뭐, 일단은 조정은 왔으니까. 조금 조정은 왔잖아요. 조금 왔으니까. 크래시라는 애들 어디로 갔어? 크래시가 아니었고. 종목별 크래시? 종목별 크래시. 그렇지. 종목별 크래시나 아니면 이제 크랙. 약간 균열. 약간의 균열이 생겼다. 네, 크랙이 약간, 균열이야? 네, 크랙. 약간의 이런 거. 상처. 상체기. 예. 메디카솔 같은 거라면 되는 거면. 마데카솔 안 됩니다. 마데카솔 정도는 안 되고. 네. 순간접착제를 좀 붙여야지.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네. 지수가 막 큰 폭 오른다, 지수 조종한다, 그런 거. 솔직히 저 덧없는 소리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왜 그 말씀 또 들었냐면, 시청자분들도 하여튼 업종이면 업종, 종목이면 종목, 그죠? 그리고 글로벌 시각, 그리고 해외는 어떤지, 중은 어떤 흐름, 우리나라는 어떤지, 우리나라에서 외부 환경 어떤지, 내부 환경 어떤지, 또 수급에서의 주체별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겠고요. 늘상 귀를 열고 다니셔야 돼요. 눈도 열고, 귀도 열고. 네? 그래서 좀 유연한 사고. 제가 엊그저께인가요? 저 자신도 이제 주식시장이 그렇잖아요. 약간 딴 얘기부터 해드리면. 2,000개의 주식이 있는데요. 네. 솔직히 이성원 대표 몇 종목이나 보세요? 2,000개 중에서 한 100개도 안 보죠. 100개? 한 50개 보나. 아니, 화면 자체 많죠. 아, 화면에는 많은데. 네. 사실은 그냥 이거는 이제 전광판이니까. 그러니까 그 전광판이 몇 개예요? 전광판은 되게 많아요. 몇 개요? 종목은. 몰라요. 종목도 모르고. 전광판이 대충 계산해 보면, 우리 화면에 보면 20개, 30개, 40개 보면 대충 8화면 정도 해놓으면 한 500개 정도 보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전문가 하시던 분의 김기수 전문가 이런 분 있죠? 네네. 네? 네. 한 500개, 600개 다 봐요. 어. 그리고 어떤 분들 제가 어느 또 누구 어저께 그 개인적으로 일에서 만났더니 주식하신 분인데요. 네. 도대체 그 모니터를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는데 8개를 쓰신다는 얘기 있잖아요. 모니터를 8개 쓰셔. 그러니까 그만큼 주식을 많이 본다는 거잖아요. 아니, 8개인가 보지. 그러니까 그게 볼 게 뭐 있어요, 지금요. 네. 근데 그 많이들 보시는데요. 저 자신은 그렇게 많이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 반성도 많이 하거든요. 네. 지난 목요일 날이요. 약간 딴 얘기, 왜냐면 오늘 시장 괜찮기 때문에 약간 딴 얘기들 하면 시장도 뭐라 그러실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개인적인 해드리면 뭘 먹다가 우리 대학교 갔잖아요. 대학교 갔다가 제가 해놓은 금리가 빠졌어요. 네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돈 없는데 어떻게 또 치과를 갔잖아요. 치과에는 제 친한 애가 1년 후배인데 친한 애가 수원에 치과에 있었어요. 제가 수원을 갔잖아요. 네. 뜬금없이 그 집이 가끔 주식을 하는 친구인데 갑자기 형님 요즘 주식을 했는데 잠깐 재미남아서 그 주식을 조금씩 하는데 여행을 간다는 거야. 돈 벌었다고. 네네. 부럽네요. 진짜 돈 벌었다고 여행을 간다. 그래서 하나는 그 친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어디 우리 모임에서 만났다가 형님 뭐 사야 돼요? 그래갖고 내가 화장품이나 사라 했어요. 특정 주식을 얘기 안 했다. 얘가 알게 모르게 작년에 크로아이트에 한 달 갔다 왔네. 근데 혼자서. 걔는 나는 해봤자 아모레퍼시브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그 친구는 코스맥스를 샀대요. 코스맥스 그래갖고 좀 들었으니까. 그래갖고 여행을 갔다 왔어요. 부부가 한 달 동안 그 치과는 여름에 비워두고. 좋네. 근데 이번에 또 간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나랑 상관없어. 저는 그 주식을 들어봤지 한 번도 안 쳐봤어. 그게 오스템 임플란트야.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했더니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75세 어르신이 70세부터 바뀌잖아요. 네. 보험 적용이. 네. 그래서 그 7월 1일부터 다음 주인가? 7월부터. 그러니까 법적인 건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 했지만 저는 쳐본 적이 없어요. 이수원 대표 쳐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메디톡스는 쳐보지만 그걸 안 쳐보잖아. 오스템이야? 응. 오스템 많이 쳐봤죠. 아, 자기 요새 쳐본 적 있냐고. 네네. 근데 계속 올라가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게 중국에서 마켓 쉐어가 1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마켓 쉐어 1위 기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그런 내용도 있고, 국내에서 방금 말씀 주신 내용도 있고요. 네. 건강보험 이슈도 있고, 네. 중국 내에서 고령화 마켓 쉐어 1위라는 이슈도 있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네. 오스템 임플란트. 그래서 바텍, 뷰웍스,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시작을 해서, 네네. 뭐, 의료기기, 헬스케어, 네. 뭐, 지금 보게 되면 인바디 뭐부터 네. 시작을 해서 전부 다 뭐 같은 한 통속이다. 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형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모르니까 네네. 그걸 이빨 치료 입 벌리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자꾸. 네네. 어떻게 보냐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자기가 알지. 그런데 그랬어요. 그래도 어떻게 오스템이나 써 있더라고. 기계에 기계 이렇게 하는데 그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75이랑 이르신 이름부터 어르신들의 그 느끼는 네. 체감은 많이 달라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연령대가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정말 귀를 열고 많이들 보시면 전문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예? 전문가가 아는 주식이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개별적으로 아시는 주식도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딴 얘기부터 해드렸고요. 전체 시장은 오늘도 코스닥이 살고 있어요. 코스닥 오늘 코스피는 오늘 좀 반등하고 있는데요. FOMC의 뭐 비둘기파적 의견 그런 것들은 잠시 전에 있었던 신승용 센터장 의견을 다 들으셨을 테니까요. 저희가 뭐 그런 내용을 반복할 수는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충분히 다 들으셨기 때문에요. 오늘 시장 흐름 간단히 한번 체크해보세요. 아, 오늘 시장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에 대한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물에서 1230억,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 300억 가까운 그런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옐런 의장에 대한 발언,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제 강세에 대한 쪽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그 바이오 섹터로 대변되고 있는 성장형 주식 이쪽이 이제 더 강세를 보이는 흐름에 대한 쪽으로 오늘 하루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여전히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정유화학주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유통주에서 뭐 신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 5월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좀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신세계가 급등하는 건 아마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신세계가 급등하는 것은 어제 이제 그 저 얘기가 있었죠. 면세점에 대해서 면세점 그 지금 보게 되면 독과점 얘기가 있었습니다. 롯데 면세점하고 지금 보게 되면은 롯데 면세점이 50%, 신라 면세점이 30%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런 롯데하고 신라 그 신라에게 면세점을 다시 한번 배분한다라는 것은 이 독과점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그 국회의원 그 국회의원이 또 그런 발언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세계가 이제 치고 들어온 것 같은데 신세계가 그러면서 신세계도 지금 보게 되면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다라는 뉴스가 동시에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누가 이제 뻔히 작업했는지가 이제 보이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인데 이제 그런 내용이 부각이 되면서 그렇다 이 독과점법에 걸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와 함께 더불어서 신세계가 이제 부각이 되면 다시 한번 이제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신세계가 오늘 좀 급등하는 게 좀 그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이제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밑에 보게 되면 여전히 뭐 제약 바이오가 이제 초강세에 대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뭐 화장품주도 낙폭과대에 따라서 이제 반등하는 형태. 그다음에 컨텐츠 관련주들 좋은 모습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게 그 저기 갑자기 면세점 얘기하니까요. 면세점 얘기하니까 면세점 얘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 고퀄 있잖아. 고퀄 저퀄 어떻게 얘기했잖아요. 반성했잖아요. 그러니까 팟빵에 그 수수료 때문에 삶을 삭제하셨네. 뭐가? 저가 퀄러티가 너무 없다고. 아, 퀄러티 우리는 없잖아요. 아, 대한민국, 근데 비판적 쓰셨던 분이 저는 계셨어. 대한민국 대표 저질입니다. 비판적 쓰셨던 분이 계셨는데, 어저께 제가 그 반성의 모습을 보이니까, 그 게시판에 쓰셨던 걸 슬쩍 지우셨네. 아, 왜 지워? 몰라. 그런 거는 널리 알려야지. 그러니까. 우리 저질인데. 저질이라니? 난 고퀄이야. 아, 난 저질이야. 그래서 어저께 말씀하신 저 퀄러티를 하는 분들은 전부 다 이승훈 대표를 이름을 정확히 쓰시고, 이승훈 대표를 혼내셔야 돼요. 저는 나름 고퀄로. 그래서 그분이 또 면세점 얘기 그만 울고 먹으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면세점 얘기는 당분간 안 하는 걸로. 아 면세점? 할 얘기는 내가 너무 많아 지금. 그 면세점이 아니고 다른 면세점이.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신규 면세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 면세점 쪽에서 신세계가 이제 어쨌든 올라가는 이유가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진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그 이슈 뭐 그거 뭐 지적당했다고 해서 뭐 그 독과점 됐다고 해서 뭐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롯데는요 하나 그 면세점 제가 구경 다니는 것 같고 혼나니까 구경 다니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롯데 면세점 이슈가 하나 있어요. 왜냐면 롯데 면세점 제가 알기엔 소공동 면세점 있지 않습니까? 그 연말인가가 허가 기간이 만료돼요. 제가 알기에는요. 이건 이제 통상적으로 다시 되죠. 그렇지만 재심사를 하거든요. 만료될 때 그게 지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롯데 면세점 열심히 하려 뭐 이런 얘기 하는 건데요.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시장 상황은 여하튼 오늘 코스피든 코스피 약간 어제보다는 그래도 선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도 역시 앞에 쓰는 것은 코스닥이 오늘도 앞에 쓰고 있고요. 그 뭐지? 그 신세계도 좀 말한 대로 올라가고요. 현대백화점도는 4% 때 오늘 반등하고 있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애들이 네. 한번 기대를 한번 가져 보는 거지.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시장 점유율이 롯데가 지금 50.76%. 네. 아마 이거 지금 보게 되면 네. 지금 보게 되면은 호텔신라가 30.54% 기타 네. 등등이 지금 19.7%잖아요. 그게 뭐야? 아 이게 지금 이제 면세점 매출액으로 이제 잡은 그 점유율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4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난다는 얘기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이 뉴스가 나왔던 게 어디냐면은 그 뭐 우원식 뭐 새정치연합인가요? 우원식 의원인가? 네. 어쨌든 간에 이 공정 아 민병두. 네. 뭐 그 민병두 의원이 어디 소속인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민병두 의원의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롯데와 신라호텔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3조와 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네. 라는 얘기 했는데, 네. 글쎄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안 될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하나만 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방송 매번 듣는 우리 또 김조교 있잖니? 네네. 김조교. 김조교나 실망이거든. 왜 실망이죠? 저희 김조교가 있습니다. 네. 김조교 누군지 혹시 시청자분들 맞추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딱한 종목이나 이런 거 들으시면 아실 거거든요. 김조교가 누군지 정확히 아시는 분 있으면 우리 김조교를 통해서 김조교 보러 스타벅스 네. 하나 쏘라 그럴게요. 별다방 하나. 네. 김조교 돈으로. 김조교 돈으로 왜 김조교가 쏴? 쏘라고 할게요. 김조교가 네. 누군지 정확히 아는 사람 이름 딱 먼저 쓰시는 분은 김조교한테 농담이 아니라 스타벅스 쏘라고 제가 받아올게 네. 돈을. 네네. 네. 김조교. 김조교가 누군지. 나 김조교한테 실망했어, 어저께. 네. 그래서 김조교를 조교직에서 자르려고 그래. 진짜로. 네네. 맞췄네. 준노트님, 나왔어. 준노트님. 조교는 잘리고 싶어 할지도 몰라. 아니, 아니야. 준노트님, 우리 피디님이 준노트님 인적사항을 받아주세요. 제발 좀 잘라주세요. 네. 뭐 준노트님은 우리 피디님이랑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김성훈 과장 개인 돈으로 그 커피를 쏘라 그럴게요. 별다방 거, 있죠? 이모티콘 그런 거 있잖아. 아, 이거는 김성훈 과장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아요. 아니야, 무조건 전문위원님 무조건 합당적인 발언입니다. 내가 네. 책임지고 무조건 하라 그럴게요. 네. 여기 이분이요. 네. 하겠는데 왜 그러냐면 어저께 우리가 녹음하는데 만났잖아요. 네. 나는 그런 걔가 그런 애인지 몰랐어. 내가 네네. 공식적으로 뒷담한다. 이거 들려줘. 우리 같은 점잖은 처지에 우리가 네. 딱한 종목이고 모공간에 우리가 종목을 해보면 이게 내가 단타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네. 능력도 없잖아. 네. 우리 좋아 보이니까 얘기했을 뿐이잖아. 네. 우리의 소신껏 갖고 이게 뭐 네. 매매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갑자기 이 친구 어떻게 그러한다? 3위각기 10%나 물렸어요, 형님. 아 그런 얘기를 했죠. 난 그런 얘기 들으면 짜증 훅 나거든. 우리끼리 그런 건 아니지. 내가 3위각기 뭐 당장 오늘 100% 올라간다 해서 뭐라 그랬어. 그잖아. 3위각기 이쁘네. 오늘 7% 올라간다? 맞다 좀 쳐야겠고. 김조교, 이거 반성문 쓰든지 아니면 자른 사직서 받아. 아, 김조교? 김조교는 옳다쿠나 그럼 어떡하지? 그럼 봐줘야지 뭐. 옳다쿠나 이 기회구나. 기회가 왔구나 드디어.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특정 주식에 단기적인 흐름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요. 큰 흐름에서 이것도 뭐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죠. 하지만 시장의 큰 흐름에서 뭐든지 보시고요. 큰 흐름을 오늘 못 보신 분은 이해하실 분은 점심 후에도 손님 오시겠지만 직전에 놨던 코너. 네. 제가 존경하는 신승용 세단장의 고 얘기죠. 제가 네. 좋아하는 상반려 김윤아 앵커가 지나는 그 고는 오늘 부위에 한번 다시 보시면 아마 전반적인 시황. 그리고 아시는 분이겠지만 신승용 세단장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성훈 대표가 싫어하는 전문가구나 한 거 아세요? 화학공업 정한 사람이야. 학부 때 진짜로. 학부를 화학공업을 하고요. 대학교 때 미국에서 MBA 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에 있었고요. 정말 실력이 대단한 분이에요. 네. 그런 분을 채널K에서 모실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영광이죠. 영광인 줄 알아? 영광이죠. 아, 진짜요. 진짜. 그 대단한 분이야. 그래서 네. 그 양반이 그분이 얘기하는 건 정말 잘 들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보다 얘기하는 그 신승용 거죠. 우리 코너, 우리 프로그램 제일 좋은 줄 알았더니 오늘은 졌어. 신승용 센터장님의 마인드가 네. 또 우리랑 또 비슷해. 아니야, 그렇진 않아. 아, 그렇지 않아. 우리는 저퀄이잖아. 아, 우린 저퀄. 자기 때문에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그 양반은 그쵸? 고퀄이야. 그분은 고퀄인데 마인드는 항상 같이 공유하고 계시죠. 그 양반은 한국말보다 영어를 더 잘해. 아, 그렇습니까? 진짜로. 영어를 엄청 잘해요. 아. 네, 그래서 저랑은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아, 대한민국 네. 대표 조질 이승원입니다. 네. 난 중간까지. 아, 중질.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이슈 돌릴 건데요. 이성은 대표. 네. 저거 잠깐 해보죠. 오늘 삼성 얘기 좀 한두 개 좀 해볼 텐데요. 갤럭시 S6 엣지가 정말 수위 못 맞춘다며. 네. 다들 보면 S6 엣지밖에 없어. 쓰는 사람 보면. 그쵸. 저도 S6만 산 사람은 본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요. S6 엣지를 대부분 다 사게 되면 네네. S6가 됐는데 BNP 파리바에서 S6 엣지 수요를 못 맞춰서 판매량 200만 대 정도를 갖다가 네. 감소한다. 네. 플래그십폰 스마트폰 판매량 200만도 감소한다라는 것을 뜻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오히려 줄 것이다. 어이구.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갤럭시 노트 5가 또 출시돼서 네.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카니발라이제이션이죠. 기존에 있던 자기네끼리 싸우는 시장을 거. 네, 그 잠식하는 네. 이런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라고 네. 해서 오히려 네. S6 엣지에 대한 수요를 못 맞춘 것이 네. 삼성으로서는 악재가 될 거다라는 네. 그런 얘기에 대한 쪽을 지금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그 시간만 될지 모르겠는데 이성훈 네. 대표 저기 오늘은 삼성 물산이랑 그 연료 측이요 내일부터 싸움을 붙거든요. 네, 그래서 법정 공방이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네. 얘네가 같은 편 먹은 애가 또 나타났죠. 삼성 물산이랑 네네. 네, 골드만삭스랑 네. 그 CS를 얘네가 자문사로 선정했거든요. 네, 그리고 예, 예,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워낙 삼성전자의 워낙 자문사예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 보면 이런 거죠. 그 이번에 그 어디야? 그 삼성 SDS 상장할 SDS 상장할 때 네. 그때도 이미 주관사였고요. 이미 2012년에 KCC한테 에버랜드 주문 넘길 때 그때도 주관사였고요. 또 뭐 있어? 자기네 갖고 있던 아이마켓 코리아를 저기한테 넘겼잖아요. 인터파크 넘길 때 그때도 자문사야. 그러니까 친한 회사예요. 삼성이랑요. 삼성이 자문하고 저게 그 골드만삭스 영어로 들어가고 자문 역할을 해주는 것이겠고요. 크레딧 스위스도 이제 계약한 거로 알려주고 있는데 뭐 회사 체제 영향은 아니고요. 소스는 블룸버그에서 그렇게 보도를 해서 다들 인용 보도가 나갔습니다. 엘리엇이 이제 한국 사이트를 오픈을 했습니다. 네. 보게 되면 엘리엇 한국 사이트가 오픈이 됐는데요. 네. Fair Deal for 그 SCT 이거 네. 뭐야? SCT가 뭐지? 네. 어쨌든 간에 그 엘리어 한국 사이트가 개별 이제 그 네. 나오게 돼서 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한국어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보고하겠다라는 네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엘리엇이 삼성 물산 KCC 불법적인 자사주 매각에 대한 네.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뭐 네.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네. 본인들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한 쪽을 갖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문의 사항까지 올릴 수 있게끔 사장 번호까지 네. 그죠? 네. 번호까지 아예 공개를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엘리엇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재밌는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네. 보고 갈까요? 네. 얘네들은 아예 그냥 그 가정을 해버렸어요. 네. 무슨 가정을 해버렸냐면 교보증권 네. 보고서인데요. 네. 엘리엇 같은 경우가 아예 이제 진다. 네. 이번에 이제 진다라고 네. 아예 보고를 해, 그 지금 보게 되면 가정을 했는데 네. 뭐 질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다라는 가정에서 그 다음 스텝은 뭐가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네. 대한 쪽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흥미로워. 네. 지금 보게 되면 그 다음 스텝,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SDIS에 대한 그 저게 흐름이 네. 약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죠. 주가에 대한 흐름이 생각보다는 그 상당히 덜 가는 안 한다고 또 얘기하니까 예, 예. 그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네. 그 지금 보게 되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이후로 그 다음 결정은 네. 바로 SDS와 SDI의 합병이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SDS의 소규모 합병은 급하진 않나 여전히 유의미하다. 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네. SDI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삼성 중공업도 있고 정밀화학도 있고 호텔신라도 있고 네. 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 S1도 네. 있고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삼성전자의 지분을 확보 그러니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거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확보하는 거를 목적으로 네. 한다라면 네네. 나머지 쩌리들을 갖다 버무리기 위해서는 네. 지금 SDI가 필요하다. 근데 SDI를 하려면은 SDS와의 이 소규모 합병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된다라면 나머지 쩌리를 이렇게 다 이렇게 쫙 긁어 모으는 거고 네. SDS가 이제 쩌리장으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석이죠. 예, 참고자료 좀 받으면 하여튼 오늘 그 법정 공판이 내일부터 시작되거든요. 가처분 신청에 관해서요. 그래서 이제 그 엘리엇 측의 주장은 8개를 위법했다 그랬어요. 8개. 예? 8개인데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재미나는 얘기가 있어 갖고 전 태어나서 오늘 처음 들은 얘기 하나 있어요. 저만 모르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이 말 아시는 분 몇 명 안 된다고 전 감히 생각하고 있는데요. 금반원의 원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뭐요? 뭐? 금반원의 원칙을 위배했다. 금반원의 원칙이 예, 뭐야? 예, 이거 모르잖아요. 예. 이거 제가 지금 이게 말이 한국말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써드릴게요. 법률 공부하신 분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채팅창에 써놨는데요. 금반원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 주요 그 얘네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아까 보면 뭐 삼성 SDS에서 부인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네.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없어서 왜 이게 어디로 없어서 이거 그렇다. 네, 여기 나오잖아요. 저기 보면 금반은 원칙을 잘 뭔지 몰라갖고 제가 또 지식 검색 찾아봤어. 그 위키피디아에 들어갔어. 이미 표명한 자기 언동, 말과 행동에 대해서 모순댕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독일 법을 해갖고 법률 개념인가봐요. 어. 법은 어렵잖아, 워낙 말이. 네. 그래갖고 말, principle of est peper인지 뭐, 이상한 나라 말인데, 뭐, 어느, 영어도 아닌 것 같아. 예? 네. 금반원의 원칙인데, 금지하는 거야. 반대. 반대되는 언어를 하지 말라는 건데, 뭐냐면, 어. 이거요. 쉽게 얘기하면, 2월에서 4월 동안 주주의 입장으로서 삼성물산한테 질문했다는 거예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 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냐? 안 한다. 그랬더니 합병 검토한 적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금방 그러면서 지금 한 달 만에 쑥 바꿨다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물산의 대답은 이거예요. 삼성물산의 대답은 그 당시에 물어봤을 때는 검토한 적 없어 이놈아. 이게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에 나올 겁니다. 30일 안 이후에 의견을 바꿀 수 있거든요. 1초 있다가가 아니라 네, 30일 이후에. 30일 네. 제가 알기엔 그래도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틀리면 정정해 주세요. 네. 공시한 다음에 30일 안에 다른 의견을 내면 공시 위반이 돼요. 그래도 뭐든지 부인할 때면 30일 이후에 검토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0일이 중요한데 딱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합법적이라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요. 근데 이런 걸 갖고 우기면서 8가지 여다 싸우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다. 일단. 아, 그런 거는 뭐 어쨌든 간에 삼성에서 그걸 몰라서 그걸 모르겠어요. 여기 아시는 분 계시네. 한가님은 네. 딱 아시 에스토뻘뻘 이제 발음도 안 돼. 에스토뻘뻘 뭐 발음도 안 돼요. 그잖아. 네. 그래서 어려운데요. 하여튼 계속해서 싸움이 있을 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이제 삼성 증권 사장이 10개 국내 기관을 해봤 자산운용사 해봤더니 9곳이 우리 편이야 임마. 나 말로 다 하는 거다 지금. 아무도 모른다 지금 이거냐. 그렇지만 결국은 뭐 삼성 그래서 아까 얘기 나온 거가 뭐 지금 부인했다 안 했다는 거 금반원의 원칙에 그걸 30일 이해 보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거든. 대한민국 법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유식하게 말 바꾸면 말 바꾼다 그러면 금반원의 원칙을 위배했습니다. 딱 그래야 돼. 아는 척 하려면. 아셨죠? 금반원의 원칙. 어렵다. 예. 너 자기도 처음 들었죠? 예. 처음 들어. 금반원이라고 하니까 처음 들었고 한 말 갖다가 부인하면 안 된다. 30일 있다가는 바꿔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거래법에 나와. 증권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시사항일 거예요. 공시사항. 30일 있다가는 말을 바꿔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는요. 또 초대선님 있는데 그 전에 대체 제일 존경하는 형님 있어. 존경하는 형님이 오늘 특별 인터뷰를 제가 전화한 게 아니라 화면을 통해서 내용을 워낙 좋은 말인데요. 누구냐면 저는 이 업계에서 제일 존경하는 투자 전략가가 저는 감히 현주하는 대한민국 투자 전략가 중에 최고를 이종우 센터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종우 센터장의 인터뷰 내용을 같이 보는 시간 잠시 하고 초대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주부구단의 수박 고르는 방법은? 가격이 같으면 당도가 높고 당도가 같으면 가격이 낮은 것을 고른다. 좋은 ELS를 똑똑하게 고를 땐? 위험이 같다면 기대 수익률이 높고 기대 수익률이 같다면 위험이 낮은 것을 고른다. 키움증권에 가봐요. 똑똑한 ELS가 있어요. ELS 쿠폰 계산기를 이용하면 기초자산 구조 등을 내 마음대로 직접 설계할 수 있어요. 특허 출원한 위험 지표를 활용하여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 위험도가 낮고 위험도가 같으면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것을 고르면 돼요. 그래서 위험 대비 기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을 아주 똑똑하게 고를 수 있어요. 이제 ELS도 똑똑한 ELS로 똑똑하게 골라요. 4월 초 이란 핵협상은 12년 만에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향후 이란과 미국의 동상이몽과 공화당 및 이스라엘의 격렬한 반발 등으로 6월 말 최종 합의전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어찌됐건 큰 틀에서나마 이전보다 진일보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겠죠. 시장이 이란 핵 협상 타결에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란산 원유의 수출 재개 때문일 것입니다. 이란의 핵 협상 타결될 경우 3에서 6개월 내에 120만 배럴의 원유가 추가적으로 공급될 전망인데요. 이란의 원유 생산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6에서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겠으나 제재 해제 시 이란은 비축량으로부터 수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인지하고 있듯이 현재 원유 시장은 200만 배럴 수준의 초과 공급 과잉 상황입니다. 이란의 핵 협상 타결로 원유 시장의 공급 과잉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는 어렵겠습니다. 향후 이란의 제재 해제 시 국내 경기에게 긍정적인 부분은 저유가의 지속이 될 것이라는 점과 대이란 수출 재개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이란의 전체 수입액 대비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인데요. 이란을 대상으로 한 국내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TV, 디스플레이, 합성수지, 자동차 부품입니다.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대부분 품목이 이란의 금융 제재 기간보다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란 제재 조치 해제가 본격화될 경우 가장 먼저 수혜를 볼 품목으로는 철강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의 제재 완화 시 빠르게 기존의 시장 점유율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철강 산업은 이란의 산업 중에서 가장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며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주요 부품을 수입하고 있는 이란 주요 자동차 기업의 강판 수요가 큰 상황입니다. 핵 협상 타결 시 자동차 강판 시장의 50%를 장악했던 한국산 강판 수출이 재개될 수 있게 됩니다. 이란 핵 협상 리스크는 6월 말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란이 서방국의 경제 제재로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핵 협상 리스크는 결국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내 수출 모멘텀에도 순풍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마켓 11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랑 2부랑 거의 차이는 없고요. 오히려 코스닥 좀 상승세가 더 높아지고 있죠?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1%대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 0.7%입니다. 아까 잠시 얘기한 대로요. 화면 하나 보면서요. 둠둠. 얘기하겠는데요. 화면 한번 제 거, 종교하는 피디님, 제 화면 잡아주세요. 그, 뭐, 뉴스 한번 보신 분 찾으실 텐데요. 나중에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미스터 둠이라고 써있는데 왜 미스터 둠이라고 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종호 IBK 센터장이 오늘 뭐, 그, 한국경제랑 인터뷰한 명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이걸 잠깐 전해드리겠는데요. 이 양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잠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이제 이분을 뭐 닥터 둠이다, 시장 안 좋게만 본다는 얘기하는데 그건 절대 잘못 아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랑은 개인적인 인연을 보면 첫 직장에 갔을 때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저랑 부서는 달랐는데요. 저보다 2년 정도 먼저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식 전공, 주식 분석을 전공하는 분이에요. 순수 정말 주식 분석하는 분을 투자 전략가가 돼갖고요. 같이 모신 분은 임원은 같았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설명회나 외부 설명회 다니면 항상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분이 항상 앞에서 시황을 따서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종목을 불러주는 그런 일 했던 게 이분이고요. 저는 이 양반은 좋은 거 나쁜 거를 상당히 객관적으로만 얘기합니다. 자기 소신껏 얘기하는 사람인데요.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셔야 되는데 제목이란 건 너무 이제 항상 자극적으로 썼으니까 이거에 대해 뭐 맞고 틀리다가 중요한 게 이런 사람도 있다 얘기하는 거고요. 딱 보면 코스닥 3분기까지는 버틸 것이다 얘기하고 대안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환율에 매달리는 이유에서 기운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력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뭐 미스터 둠으로 불리는 여의도 대표적 비관론자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한 비관론자라고 부르면 안 되고요. 그냥 객관적으로 자기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 얘기는 버블이 엄청 많다 지금. 그렇지만 버블은 깨질 때 항상 올라가도 버블이 생겨 떨어질 때도 버블이거든요. 제목만 보면 이게 뭐 무조건 깨진다는 것이 아니라 주가 한번 하락기로 떨어지면 버블이 깨지면 회사 존립 자체, 여기서 회사 존립 자체라는 건 제가 직접 얘기는 안 해봤지만 이런 거죠. 그냥 공시만 했다거나 아무 내용 없이 그냥 화장품 뭐 한다 얘기만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깨지면 엄청 깨질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이런 거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는, 예상과 달리면 상반기에 증세 나쁘지 않았다. 뭐 상반기가 좋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 좋았다는 얘기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면 코스닥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코스닥이 더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 뭐, 아무래도 화장품 같은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냐, 이런 비판적인 또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다 들어보세요. 제가 일단, 그, 한국경제나 네이버의 뉴스에 치셔갖고요. 이종우라고 치면 나올 겁니다. 예, 보면 나오니까 한번 쭉 보세요. 잼만 먹고 뭐, 욕하고 말고 그럴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런 거죠.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평생 가는 건 없어요. 주식이란 게요. 그래서 화장품도 마찬가지죠. 화장품은 아모레퍼시픽이 우리 지금부터 그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아모레퍼시픽을 썼던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시세이도 쓰고 랑꿈 쓰고 그랬던 게 아모레퍼거든요. 중국이 언젠가 아모레퍼시픽 한다는 거 만들잖아요. 상하이 자가 자기네 거 좋은 거 만들잖아요. 네. 그것처럼 흡수려 가는 거예요. 그거 왜 외국 걸 써? 자기네 게 좋지. 그런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대 상황, 경제 그런 수준에 따라서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요. 네, 있고요. 또 보면 중국 얘기하는 거 있어요. 중국. 중국 얘기하는데 이것도 포인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보면 이 양반 얘기입니다. 뭐, 이건 누가 말할지 모르잖아요. 그, 우리 그 전지전님 같은 경우는 4,500 정도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냐는 얘기인데 여기는 중국을 워낙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6,000에서 7,000포인트 수준까지 갔다가 1,000포인트까지 내려온 것이 금방일 수 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워낙 변동성 큰 시장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양반이요.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해서 이머징 마켓은 워낙 성행성에다 얘기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주식은 어떤 거, 그 최저금리기 때문에, 금리 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주식시장이 좋다. 그리고 주식이란 건 환율에 갖는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고요. 현재 시점에서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물어보고, 항상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이 양반한테는 이 친구한테는 주식을 개별 종목 물어보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평생 개별 종목 얘기 안 합니다. 항상 저랑 가시다 할 때도 주식은 우리 이학용 부장이랑 같이 하시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시형이라는 얘기, 멋있는 얘기 하고요. 하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이 양반 얘기는 이겁니다. 30년까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30년까지는 여유돼 있으면서 저는 15년밖에 안 됐는데 같이 일했는데 30년 됐다네 이 양반은. 사람 훅 죽이네. 주식에 대해 얻는 단 한 가지 답은 원래 주가 수준보다 떨어져 있는 것을 사면 겨우 오른다는 것이고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제자리를 반드시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은행주와 화학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거, 이거 은행주 사라 그랬다. 화학주 사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 양반 얘기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런 생각도 있다라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나중에 보면 시간 되신 분은 한번 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살아야 되고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